흘러 흘러서 넘쳐 멀어버렸어 배로 막 벌어 멋있다 흘러 멋있다 흘러 배로 막 벌어 어머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배터리 1% 남았잖아 보일러 고장 났잖아 입김이 불어오잖아 라면을 불어먹잖아 빈털터리 래퍼 빈털터리 트래퍼 빈털터리 플렉서 빈털터리에서 가와이 순수했던 꿈 아이스 보석을 받고 트와이스 피처링 받고 동감명의 박수 사마가사 중 카메라 희곡 뮤비 찍고 찍을 거야 백만 Snow falls from the sky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Ice ice ice ice ice ice ice ice ice ice 멋있다 흘러 흘러서 넘쳐 멀어버렸어 배로 막 벌어 멋있다 흘러 멋있다 흘러 배로 막 벌어 어머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귀찮아 보여 이제 친구들이 전부 모이네 얼음 갖다줘 내 허리에 눈은 돈이 안 돼 하찮아 보일 때 침 뱉고 거리로 나가 여자들 때문에 또 바빠 이제 좀 머리가 아파 양다들 집으로 가봐 I be flexing on my ex I be flexing on my fame 탈주 닌자 money chase 순수한 건 저리 빼 눈은 추워버려 ASAP 꽁이들 나 빼고 layback 걔네 구린랩을 매일 해 네 가지 한국에 take it I got a fucking new swag 이제 벌써 I look back fake MC들 전부 다 묻어버려 내 집 밥더미 눈에 걔네 발구가 문제 아무서 명품 구입해 다사 플렉스에 잡아 택시 백들어 양손에 가면 two chains 멋있다 흘러 흘러서 넘쳐 멀어버렸어 배로 막 벌어 멋있다 흘러 멋있다 흘러 배로 막 벌어 어머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부평에서 플렉스 우리 작업실은 밴드 서초까지 달려 너무 위험 우린 트랩도 여긴 다른 행성 눈이 너무 내려 도망쳐 널 우릴 보면 튀어 cause I'm gangster 3번에서 플렉스 우리 쇼핑하자 내일도 썰매 타고 달려 너무 위험 우린 페스터 여긴 스노우캐슬 눈이 내려 계속 여긴 스카이캐슬 나는 마치